오늘 이 시간에는 존 시가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귤존의 길로.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오 속의 나의 노래. 지상명사가 나를 빛나리.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매봉산의 노래.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샘물토에서. 샘물토에 물을 길어 동기기건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 너무 슬금슬금 돌아앉네. 세금원이 바라보니 섬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직업받아 드릴까요? 직업받아 드릴까요? 직업받아 드릴까요?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건 나갔더니 낯이 익은 동무들이 나를 불러 싸겠지요. 아름다운 전의 동무 노래 하나 불러줘. 부끄러워도 불렀지요. 너들 남긴 봄노래를 너들 강변 봄노래를 너들 강변 봄노래를 수홍들은 동무들이 진수르르 떠난다죠. 거둥지둥 샘물터에 지난 내 꽃 꽂아주며 고등하여 부탁했지요.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승리했네. 나는 승리의 깃발 빨리 날리며 명명하신 수령님의 눈물 뜻을 받들고 내일의 찬란한 봄설 이상으로 노래 미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